있지. 백담사 지나면 구름 위를 걷는다. 저기 눈 속에 알 태청봉이다. 구름, 바람, 하늘. 나는 좋아. 설악산이 너무 좋아. 그대 품속으로. 속으로